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 소동을 미국이 또다시 벌려놓은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의 따스통신, 쿠바의 브렌살라티나 통신, 중국의 신화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, NHK방송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와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도했습니다.